Hobbs 뉴스. 2022년 1학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2022년 1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 원 내에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접수기간은 2022년 3월 7일부터 4월 10일 24시까지로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에 문의 바랍니다. 한양인재개발원 리더십센터 장학조교 모집 안내입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이며 장학금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재개발원에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64기 수습국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은 3월 7일 월요일부터 3월 18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인스타그램과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구글폼 작성을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모집 부서는 기술부, 보도부, 아나운서부, 제작부로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22학번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1일 확진자 수가 62만 1,32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약 825만 명이 됐으며 3월 17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동일 대비 29만 3,796명 늘어났습니다. 이는 14일부터 방역당국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적인 PCR 검사 없이 확진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6일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429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시작 후 사망자가 4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무실 이전 사안에 대해 기존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용산을 포함해 여러 개의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산 외에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도 집무실 후보지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치밀하게 점검하는 작업이라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간단히 결정 지을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15분가량 화상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평화를 지키는 세계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하는 것이 힘들다면 항공기와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외국 정상이 미국을 직접 방문해 의회에서 연설을 한 경우는 많았으나 이번처럼 화상 연결을 통해 연설을 진행한 사례는 드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1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박지연,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